가슴속에 묻어둔 그대 향한 소중한 사랑 아낌없이 주고 싶어 그대 향한 나의 모든 걸 이제 알았어요 그대가 있기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나를 위해 나를 위해